설라자도 남못난 문박 월매딸 춘향이가 불쌍하고 가려노다. 하나마 하는 말이 일편 탄심 춘향이가 일종 지심 먹은 마음 일부정 사제 일각이 신앙미지에게 이리 치령 무삼일고 두를 마 하는 말이 이부 불경이네 몸이 군불사 보늘 봐도 이수중 분백너주가 소이부지자니여던 일구이여는 못하겠소. 셋을 맞고 하는 말이 사만 갑조구리 남군 삼강에 또 제일이요 삼춘화 류승화시의 춘향이가 이도령 만나 삼배 주나눈 후 삼생연 분매적기로 사또 거행은 못하겠소. 내술 마 하는 말이 사면 차지 우리 사또 사소 삼경 모르시나 사시장 춘푸른 성주 풍설이 찾아도 변치 않소. 사지를 찢어다가 사방을 들어 두르셔도 사또 분분은 못 듣겠소. 타선 맞고 하는 말이 오매 불망 우리 남군 오륜에도 제일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오간 참장 관운장같이 날랜 장수자령같이 우리 남구 한 보고 지고 여선 맞고 하는 말이 육궁 유세 소지 달래지 못하리니 육내연 분회절할제 육진 창포로 질끈 동여 육리창 산버리셔 육내연분은 못 잊겠소. 일곱 맞고 하는 말이 진리 청탄 흐르는 물에 풍 덩실 넣으셔도 7월 7싸우자 겨이에 견우 지혜여 상봉처럼 우리 남군만 보고 지고 여덟 맞고 하는 말이 발자두기 박하다 팔레 해로 풀어봐도 벗어날 길바위 없네. 8년 풍진 초한시에 창량 같은 모사라도 팔지 광풍이 난 구글 모면하기 어렵거든 팔팔 결이 나 틀렸구나. 애를 쓴들 무엇터리. 아하 구비 맺힌 서름 구걱지수 아니여던 구관 차제만 보고 지고 여를 맞고 하는 말이 시박 대제 오늘인가 십생구 사할지라도 시왕전에 매인 목숨 16세에 나는 중내 비나이다 비나이다 임전 비나이다 한양계 신이더령이 암행 사출도하여 이내 춘향을 사